여기부터라 모두 모여라 We gon' party like 리리리라라라 마음을 열어라 머리를 비워라 불을 지펴라 리리리라라라 정답은 묻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느낌대로 가 Alright 하늘을 마주하고 두 손을 다 위로 저 위로 날 뛰고 싶어 oh. 와우 Fantastic baby Dance I wanna dance Dance Dance Dance Fantastic baby Dance I wanna dance Dance Dance Dance Wow Fantastic baby 이 난장판에 hey. 끝판왕 차례 hey. 땅을 흔들고 3분으로 무충분한 race Way. 분위기는 wire Catch me on fire 진짜가 나타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한 수위 모래벌판 위를 미친 듯이 뛰어봐도 거뜬한 우리 하늘은 충분히 너무나 푸르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란 말이야 느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심장 소리에 맞게 뛰기 시작해 막이 끝날 때까지 yeah. I can't baby don't stop this 오늘은 타락 Fantastic, baby. Dance. I wanna dance, dance, dance, dance. Fantastic, baby. Dance. I wanna dance, dance, dance, dance. Wow. Fantastic, baby. Boom shakalaka. Boom shakalaka. Boom shakalaka. Dance, dance, dance, dance. Boom shakalaka. Boom shakalaka. Boom shakalaka. 날 따라 잡아볼 테면 와봐 난 영원한 딴따라 오늘 밤 금기는 내겐 없어 mama Just let me be your lover 이 혼란 속을 넘어 나나나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주얼은 show 내 감각은 소문난군 앞서가는 춤 남들보다는 빠른 걸음 차원이 다른 젊음 얼음 얼음 얼음 Hold up 나나나나 내 심장 소리에 맞게 뛰기 시작해 막이 끝날 때까지 yeah. I can't baby don't stop this 오늘은 타락해 미쳐 바라게 가는 거야 Wow, fantastic baby Dance I wanna dance, dance, dance, dance Fantastic baby I wanna dance, dance, dance, dance. Wow, fantastic, baby. Boom shakalaka, boom shakalaka, boom shakalaka. Dance, dance, dance, dance. Boom shakalaka, boom shakalaka, boom shakalaka. Dance, dance. 다 같이 노자. Fantastic, baby.